언제나 나의 봄인가 봐. 아직 떨어지는 꽃잎을 보며 참 따스했던 기억에 잠겨 한 발 두 발 같이 걸었던 이 거리 위에 시간들은 그때처럼 멈춰 있는데 수없이 보고